경려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공고공화국 복원 및 인구 상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려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공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지아클린 리디아 미꼴로 복원 및 인구상이 전달했습니다.